찬송의 아침 신현미 집사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 요즘 주부님들 고민이 많으신데요. 무슨 고민일까요? 얼마 전 몇 분의 주부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뜻밖의 김치 때문에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. 배추가 왜 이리 비싼 거야? 그냥 사 먹어. 담그는 비용이나 사 먹는 비용이나 똑같아. 괜히 고생만 하지 말고. 사 먹자니 찜찜하고. 아이, 우리 신랑 미워 죽겠어. 내가 담근 것 아니면 안 먹어요. 어머, 자기 지금 자기 자랑하는 거야? 까르르 호호호. 수다소리와 함께 유쾌한 웃음소리가 퍼집니다. 그렇지요. 편리함을 생각하면 사 먹는 것이 좋겠고 식구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담가 먹는 것이 좋겠지요. 그러나 꼭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아내와 엄마의 정성이 담긴 손맛, 아니 사랑 맛을 보고 싶어하는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. 이것이 부담이 될는지 기쁨이 될는지는 각자의 몫으로 남기면서 오늘 찬양 영혼의 햇빛 예수여로 시작합니다.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번째 곡입니다. 내가 매일 기쁘게.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약한 나로 강하게 가까이 비춰주시고 내 거기서 내 죄신